안녕하세요. 밴드 니들의 보컬 기타 조성재입니다. 저는 그냥 박준건입니다. 예, 오늘 저희 방송은 예전에 있던 팟캐스트 니들이 아는 락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아,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몇 명이나 들었었나요? 예, 한 평균적으로 한 500분 정도 500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오, 500분. 꽤 들었네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저희 밴드가 이제 공연을 하면 보통 뭐 한 10명 오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제가 한 명이죠. 예, 어쨌든 근데 이제 팟캐스트라면은 그 정도 분 그 정도 숫자가 들으니까 아, 공연보다 좀 더 나을 예, 수도 있겠네. 뭔가 박음료. 노력을 할 만한 그런 분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 밴드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어떤 계기로 그럼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새로 이제 뭔가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뭐 이렇게 상승세를 탄 것 같아. 그래서 월세 연습실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보증금 얼마에 얼마? 예, 뭐 500에 30. 500에 30. 아, 되게 기분 좋고. 지하. 예, 지하에. 그랬는데 갑자기 두 명이 나가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본격적으로 나갔구나. 본격적으로 나갔어요. 어, 취미라던 친구는 본격적으로 안 되겠다 여기 네. 있다가는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 드러머 친구랑 저만 남았는데 그래서 두 명이서 아예 월세는 나가고 뭔가 해야겠다. 그렇죠. 싶어서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때. 아,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좀 재밌겠다. 그래서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컨셉은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밴드를 소개하고 또 저희가 그 밴드의 좋아하는 노래를 커버하고 그런 컨셉이었어요. 거기다가 이게 좀 그 사회의 이야기, 그 분위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TV, 뭐 책 이 모든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분위기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죠. 예. 본래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얘기도 해보면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때 그 2014년이었거든요. 14년.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뻥뻥 터져가지고 저희가 14년이면? 뭐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저희가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지쳐서 일찍 떨어졌어요. 두 명이서 하니까 또 뭐 그 뒤로 밴드는 계속 하다가 뭐 새로 구해 또 멤버도 새로 들어와서 뭐 밴드 공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시즌 2를 하자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드러머 친구가 군대를 가버리고 군대 미필자였구나. 예. 그래서 또 뭔가 좀 흐지부지가 돼서 시즌 2를 하긴 어렵고 그래서 시즌 1과 2 사이에 막과 막 사이 그래서 막간 니들이 아는 락이라고 해보려고요. 막간 니들이 아는 락? 예. 그렇군요. 500명.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보려나?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도 하고 이번에 채널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 그리고 그때는 좀 홍보도 제가 못했는데 이번엔 좀 더 해보고. 아, 홍보를 안 했는데 500명 들었다? 예. 오.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많이 듣나 봐요. 예, 그래서 뭐 맛간이나 막간은 이런 게 아니라 맛과 막 사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예. 뭡니까? 예, 그래서 스피드는. 이번에 뭐 영상도 추가하니까 영상만 하면 재미없어서 뭔가 영상하면 좀 합성 이런 게 있잖아요. MTV 이런 것처럼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런 합성하는 스크린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스크린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이름을 붙여 보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저는 뭔가 마음을 담아서 예. 우리가 제일 희망차고 좀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그 기간. 박중훈 씨는 어떤 때 그런 때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이 아닐까. 언제 학창 시절? 학창 시절. 대학교 때 좀 좋았습니까? 아, 대학교 때도 학창 시절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래요. 에너지 넘치고 혈기 왕성하면서 세상 물정 모를 때. 예. 그맘때죠. 예. 대학교 들어가면 아무래도 뭔가 요새는 더욱더 심해져서 그런데 진짜 취직하기 전 단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 이제 졸업만 하면은 뭔가 자유다. 난 뭐든 할 수 있어. 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술도 거. 먹고 여자친구도 사귈 거야. 어, 파이트클럽처럼 저 카드빌 있는 빌딩도 폭파시키고. 예. 그렇죠. 어쨌든 어, 그런 느낌이 저는 그 성인이 되기 전에 10대 마지막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성인 직전하면 19세 미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 18세 미만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18세 미만이 더 와닿거든요. 아, 예전에 18세 미만이었나요? 표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났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에 18세 스크린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려고요. 어, 스크린을 의인화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냐? 그냥 이름만. 이름만? 18세 스크린? 예. 그냥 18, 숫자 18.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그런 느낌이 18세 스크린이에요. 18 스크린? 예, 18. 18 years old? 결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18. 18세 스크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따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아마 얘기 도중에 막 바뀌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은 전체 연령 청취 가능입니까? 예, 전체. 아, 가능해요? 예, 전연령 시청 가능입니다. 그러면 욕설 자제해야 되나요? 삐 처리해 주실 건가요? 예, 삐 처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박중건 씨 소개는 그걸로 됩니까? 아, 제 소개요.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신도 없고 주인도 없다 라고 삶을 살고 있는 이제 백수이자 한량인 사람입니다. 약간 소시오패스기가 있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나 사이코기 있고 누구나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제 대학교 동아리 친구고요. 같은 과도 과 친구기도 하네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아. 제가 좀 과를 안 나가긴 했지만 학교 대학교를 들어는 가셨죠. 예. 나오시진 아직 예. 안 하셨고. 아, 저는 학생이시구나. 예, 아직 프로필 학생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휴학생이에요, 저. 아, 정말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할 밴드는 사실 박중건 씨를 이제 제가 불렀는데 그냥 또 이제 부를 순 없으니까 박중건 씨 좋아하는 밴드를 하게 해주겠다.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 원래 보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중건 씨가 좋아하는 밴드. 밴드. 그래서 이번 막가 니드리아나 첫 번째 회로 소개시켜드릴 밴드는 많이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The Verve라는 그룹입니다. 영국의 밴드예요. 이 밴드가 아,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예, 진짜 제가 뭔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뭐 보통 이제 유명한 밴드들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막 팬카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보면 막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벌브는 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게 안타까운 게 이 팀 그런데 틀림없이 노래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노래가 CF에도 삽입이 많이 됐고 뭐 영화라든가 삽입이 많이 돼서 히트친 앨범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 이외로는 좀 많이 매니악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국내는 잘 안 알려졌어요. 예, 좀 골수 팬이나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히트친 게 그 영국이나 유럽권 그리고 이제 북미에도 진출해서 크게 히트했는데 아시아권에만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많은 뭐,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예, 밴드예요. 그, 유명한 한 곡은 그래도 다들 많이 알긴 알더라고요. 그렇죠. 제 하여튼 막 노래방 가서 전혀 락음악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막 부르는 사람 있고. 아 정말. 네 예, 그렇더라고요. 가사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예.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 Verb 영어들 다들 좀 하시죠. 이 밴드의 뜻은 이제 이름이 열정, 힘, 기백이란 뜻이에요. 하, 이름 이게 진짜 정말... 사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이하에서 나오는 어디? 네이버 띠처리 하시든지 말시든지. 아. 자 네이버에서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열정, 힘, 기백. 얼마 열정이 넘칩니까? 그래서 한국 밴드에서 이런 이름으로 지은 밴드들이 희소하기는 한데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백두산, 건하드. 제가 건하드랑 밴드는 모르는데 이름만 알아. 아 이제 벌브는 완전 사전적인 의미의 열정 힘 기백이고 이것 이분들은 백두산은 은유적인. 은유적인. 이 한반도 내에서 기백을 얘기하는 아, 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예. 아마 프랑스에 몽블랑 이런 밴드도 있지 않을까? 킬리만자로 이런 거. 킬리만자로, 그렇지. 저기 남부 아프리카에 킬리만자로. 예.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밴드예요. 그래서 예. 하는 음악들이 장르가. 예, 보니까 진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많이 참고한 자료는 영문 위키피디아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장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 얼터너티브 락, 사이키델릭 락, 드림팝, 슈게이징, 브릿팝, 스페이스 락 뭐 이걸 다 하나 봐요. 하긴 뭔가 이 그룹 자체가 뭔가 색깔이 워낙 특이해서 어디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워낙 비슷한 장르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니까. 맞아 그런 건 있죠. 또 스페이스 락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예, 뭐, 우주적 소리를 뭐, 얘기하는 건지. 그냥 다 뭐가 이게 뿅뿅거리거나 막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은 뭐 다 이런 데 걸쳐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고정관념 아닙니까? 우주에 소리가 없는데. 우선 건너뛰어서. 예. 그래서 이 밴드는 이제 1990년에 결성했어요. 90년이면 아, 벌써 까마득하네요. 25년 전이면. 그래서 그레이터 맨체스터라는 곳에서 대학 친구들이 결성한 밴드입니다. 뭔가 오아시스의 맨체스터 이런 게 있는데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또 다른 동네인가 봐요. 뭔가 더 큰 데인가 봐요. 그런가? 그레이터 비교급이 나오니까 더 큰 맨체스터라고 해서 예. 이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밴드 대학교 때 친구들 밴드를 보면은 이제 보컬로 참여하는 리처드 애쉬크로프트하고 기타리스트 닉 맥케이브 그리고 베이시스트 사이먼 존스하고 드러머 이제 피터 살리베리 이렇게 네 명이서 시작을 해요. 나중에 이제 한 명 더 추가되긴 하는데 이렇게 네 명 추가해서 이제 일찍이 그렇게 밴드 활동을 시작하면서 워낙 그쪽에는 이제 클럽 문화라든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인디 바닥에서는 굉장히 이름을 떨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아시스가 이 벌브의 오프닝 밴드를 띄웠었습니다. 오프닝 밴드라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맥주 한두 병 주면서 술 한잔 마시고 야, 공연 좀 하고 가 그런 거. 그렇게 열정페이로 때우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오프닝 밴드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닝 저는 밴드. 잘 되면 돈 주려고요. 아,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 시대는 잘 모르겠어.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한국의 예. 오프닝 밴드는 그냥 안주 좀 푸짐히 줄게라고 하는 수준. 그런 밴드들을 쓰면서 이미 바닥에서 유명히 떨쳤던 밴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싱글 앨범도 내고 EP도 내고 하다가 이제 1993년도에 첫 번째 앨범을 냅니다. 그 앨범 타이틀 이제 A Storm in Heaven. 3년 만에 첫 앨범이네요. 1집에 대한 평가가 1집은 아무래도 확실히 자기네들 색깔이 확실합니다. 아주 확실해. 예, 저도 1집을 들어봤는데요. 이때 음악은 진짜 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자켓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예. CD도 샀는데요, 제가. 아마 여기로 크게 나올 거예요. 1집의 노래는 뭔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뭐 이제 뭐 1절 하면 뭐 앞 뭐 A, B, C 멜로디가 있어가지고 뭐 전주랑 후렴이 있어서 따라 부르고 싶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그렇죠. 근데 1집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뭐 노래들이나 이 사운드들 이런 게 그냥 다 그냥 흘러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통 작곡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버브는 잼을 하면서 만들었다 그래요. 이 잼... 많은 밴드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잼이란 게 그냥 악기랑 이제 보컬 이런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네들이 내는 소리를 내고 싶은 소리를 내다가 이제 뭔가 어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굳혀져 가면서 이제 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곡을 작곡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흘러가요 그냥. 보컬이 우리 귀에 뭐 들어오는 멜로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컬도 그냥 흘러가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앨범을 보면은 그 데뷔 때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했다는 게 이제 그 시대 자체가 워낙 이제 지금은 이제 약물로 분류되는 것들에 관대한 사회고 하니까 전형적인 약반 노래 이런 느낌이 드는 이제 좀 취해서 들으면은 또 들을지도 몰라. 근데 맨정신에 들으면은 다음 트랙으로 좀 빠르게 넘길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켓 안에 이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이때는 아주 도끼가 그냥 장난 아닙니다. 막 여기 무슨, 크게 나오겠죠? 예. 무슨 무당 같고. 그렇죠. 뭔가 신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 나른하고 이 자켓에 되게 사진들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차가 막 차가 불타고 있어요. 자동차가. 그런데 밴드 멤버들은 다 편안하게 자기 할 거 하고 막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이런 알 수 없는 분위기. 이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사실 오아시스 1집도 같이 찍었거든요. 저희가 오아시스 CD도 갖고 왔는데 뭔가 이 분위기. 나른하면서 물 빠진 색감에. 근데 먼저 이 벌브를 먼저 작업했는데 그 뒤로 이 오아시스 앨범이 너무 떠버려가지고 뭔가 오아시스 사진가처럼 사진작가처럼 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자 1집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네 1집도 상당히 인디 차트에서도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래도 워낙 차트 자체가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인디 차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뭐 이 1집을 가지고도 미국 공연도 가고 그랬다고 하네요. 예 뭐 그냥 정규 앨범 차트랑 인디 차트가 따로 있는가 본데 인디락에서 뭐 싱글이 1위를 하고 그러니까 앨범 차트는 뭐 27위까지 올라가고 잘해서 미국 공연까지 갔는데 그 미국에서 그 영국에서도 이 약에 심취한 문화가 미국까지 이어졌는지 그렇죠. 보컬 리차드 애시크로프트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탈수 증세를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고 드러머는 마약에 취해서 호텔 방을 파괴해서 체포당하고 체포까지? 하지만 그 다음날 제대로 공연을 하는 이런 아주 멋진 락스타의 본보기를 공연만 잘하면 되죠. 네, 보여줬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체포당해도 금방 풀려났나 보네. 뻔한 일인가 봐요. 뻔한 일. 그래서 1집에서 추천드릴 노래는 이제 들으실 기회가 된다면 슬라이드 어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어웨이라는 곡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곡들을 들어보시면 가사 자체도 그냥 단편적인 아무 연결성 없는 이제 파편적인 문장들만 던져지는 것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하이한 음악 하이가 무슨 뜻인지는 뭐 예, 미드를 많이 잘, 보시면 아는데 제가 미드를 안 봐서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어웨이에서 가사에 뭐 주로 이거는 이 문장들은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버브 가사에서 나오는 건데 핵심적인 게 take your time. 아, 네 시간 가져라. 인생 사는데. 그것과 여기 1집에서 나온 가사에서 이제 an hour high라는 이런 하이. 우리의 잘 나가는 시간 이런 걸 수도 그렇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집에서는 slide away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위에 이제 또 블루란 곡이 있어요. 이제 보컬 전형적인 노래가 아니라 보컬도 그냥 악기 중에 하나로 참여하면서 하는 굉장히 사이키델과 슈게이징 쪽으로 많이 색깔이 보이는 곡입니다. 93년도에 이제 첫 번째 앨범이 나오고, 94년도에 우주 데스타. 뭐 이 팀은 떠서 차근차근히 뜬 게 아니라 그냥 데뷔하자마자 뜬 것 같아요. 우주 데스타. 그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아시스가 데뷔 앨범을 냅니다. 싱글을. 94년도에. 예. 그러니까 앨범 내는 순간 초신성처럼 빵. 예. 아마 저희가 이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예전에 했던 저희 팟캐스트가 올라가 있을 텐데 거기 보면 1회가 오아시스의 1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시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들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94년의 시대상이 이제 버브의 2집까지도 좀 영향을 주죠.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버브가 2집을 내요. 근데 이 2집도 상당히 성공합니다. 상당히 이제 음악 색깔도 대중적으로 좀 바뀌면서요. 예, 이제 첫 번째 앨범이 정말 좀 잘 안 떴나 봐요. 그래서 인디에서는 확실히 있는데 대중적으로 좀 약했죠. 뭔가 그래서 그런지 그 매니악한 사운드를 많이 버리고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에 점점 비슷해져요. 보컬이 딱 중간에 자기의 멜로디를 확실하게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하지만 이제 그 맛깔나는 버브의 사운드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개성을 잃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골수 팬들은 아이 음악성을 이제 뭐 배신했다 뭔가 그런 변했다. 너무 대중적으로 예, 변했다 그런 평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앨범에서 보면은 아,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 이제 This Is Music이라는 곡이에요. 아 이게 음악이야. 나는 가수다랑 느낌이 좀 다르나? 이게 음악이야라는 건데 이제 그 시대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 시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가사부터가 굉장히 그 시대를 굉장히 반영하는 것 같아요. 자 가사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제 I stand accused just like you. 나도 너처럼 비난받고 있어. 근데 그 이유가 for being without a silver spoon 해서 은수저 없이 태어났다고 비난을 받던 그런 사연입니다. 95년도.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분위기예요. 이 얼마 전에 금수저 은수저 논란이 막 꾸준히 있죠. 앞으로도 꾸준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면서 아 이게 음악이야 이렇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진짜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치 않은 메시지가 있는. 한국에도 이런 메시지는 노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찾아보면 있으려나? 예. 하지만 진짜. 좀 너무 그냥 뭐 언론이라 솔직히 우리가 이제 노래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뭐 차트, 음악 서비스의 차트라든지 뭐 TV, 뭐 라디오 이 정도일 텐데 요새는 진짜 너무 그 차트들이나 그런 루트에서 음악의 다양성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차트들이 너무 그 뒷거래로 순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진짜 클릭 장사한다는 얘기도 전에 그렇죠. 있었고 편의점 앞에만 가도 아이돌 노래는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화면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래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 우리도 금수저 은수저로 짜나 죽겠는데 이런 거를 누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밴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중식이 밴드 중식이 밴드 여현 밴드라서 싫어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중식이 밴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네. 예. 여연 밴드라 싫어요. 두 번 말하네. 어쨌든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곡으로 This Is Music을 한번 커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usic. 예. 자, 그럼 예, 사실 이 버브 사운드가 정말로 따라하기가 어려운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흉내 내기가 힘들죠. 예, 많이. 이제 기타리스트가 공연할 때 보면은 막 이펙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의 소리를 바꾸는 장치 이펙터라고 그러는데 뭐 요만한 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막 발밑에 이만큼 깔려 있어가지고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손으로 치는 건지 막 온몸으로 막 춤을 추면서 치는지 막 그걸 다 막 소리 바꾸면서 막 이렇게 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버를 했는데 이제 뭐 저희의 오리지널 느낌이지 뭐 버브랑 비교를 하면 그렇죠. 그 닉 맥케이브가 그러니까 예. 심지어 밴드가 원 기타인데도 예. 이렇게 빠방하고 굉장히 스트링 소리도 내기도 하고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근데 예, 이 밴드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예. 사실 이제 밴드 활동한 동안 굉장히 자주 깨집니다. 이번에 그래서 2집을 내고 나서 활동을 조금 하다가 깨져요. 밴드 해체를 선언을 합니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은 저번보다 확실히 차트들이 다 성적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싱글도 40위권 안에. 그러니까. 예전엔 인디 차트였는데 이젠 진짜 그냥 차트로 올랐나 봐요. 메인 차트로. 그래서 This Is Music이 35위까지 올라가고 뭐 그 다음 싱글도 28위까지 올라가고 이제 세 번째 싱글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해산을 했다 그래요. 싱글들도 보면 이제 좋은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대중적이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확실한 색깔들이 남아 있고 또 이 집에서 그래서 좋은 곡들 뭐 몇 곡 더 추천해 드리면 이제 On Your Own이라던가 아니면 History라는 곡들이 아마 싱글 타이틀로 나왔던 곡들일 텐데 이런 곡들도 찾아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해체의 주범은 보컬인 리차드 애시크로프트거든요. 그 리차드 애시크로프트 별명이 매드 리차드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항상 날 수 있어 하고 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약간 누가 보면 좀 사이콘데 이제 빠가 보면은 좀 대단한 신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신기가 있는 영접하고 있는 사람. 빠가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애시크로프트가 나는 더 일찍 해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뭐 그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한번 어떤 것이 행복하지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데 밴드에서 공연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제 해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거죠. 하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뭐 같은 느낌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지만 그러면서 또 후회하는 말도 해요. 뭐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깬 게 잘했나. 뭐 계속 뭐 그러니까 또 재결합을 했겠죠. 97년도에 재결성을 해서 이제 3집 앨범이 나와요. 재결성하는 이야기도 보면은 이제 남자예요. 재결성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보컬 리처드 애시크로프트가 기타리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다른 밴드들은 주로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그 기타리스트하고 보컬이 큰 갈등이 있었나 봐. 그래서 기타리스트한테 연락해서 와서 같이 하자. 너 안 하면 난 앞으로 음악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또 재결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에 이렇게 해서 이 3집이 아주 대박이 나요. 대박이 나고 정말 이 시대에서는 다른 뭐 오아시스나 다른 밴드를 제껴놓고 거의 탑이 될 정도로 대박이 나는 3집 앨범이 드디어 97년도에 나옵니다. 3집 앨범 타이틀 이름은 이제 Urban Hymns예요. 그래서 도시의 송가 아니면 도시성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곡들이죠. 거의 앨범 몇 개만 빼놓고는 예, 진짜 이때는 사운드가 뭐 팝이라고 말하면은 좀 팝은 아닌데 확실히 그 기타 사운드가 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팝적인 느낌이 됐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운드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소리로 보면은 여전히 그 가사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말하려 했던 것들은 꾸준히 유지한 채 그런 게 예. 있었기에 이제 기존 팬들도 안아가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 해요. 예, 확실히 노래들이 다 기승전결 딱딱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가득하고 저는 이런 게 그 작곡 방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을 쓴 사람이 생겼다. 예, 1집 2집은 대부분의 곡들이 다 버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잼을 해서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얘기를 많이 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3집에서는 확실히 리차드 애쉬크로프트가 작사 작곡이 이제 딱 이름이 한 사람으로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뭔가 그렇군.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3집이 그렇게 대박을 납니다. 대박을 나서 영국에서 이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인디 차트도 아니고 1위 차지하면서 이제 미국에도 넘어가고 얼마나 대박이었냐면은 이때 오아시스가 그 3집 Be Here Now가 나와요. 근데 그게 좀 과대평가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때 오아시스 파워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에도 오케이 컴퓨터라는 앨범을 발매해요. 그 오케이 그렇죠. 컴퓨터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명반인데 그걸 다 제끼고 1위를 차지한 거지. 상을 탔어요. 그렇죠.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앨범 자체를 그 데이트로 쳤던 곡이 타이틀곡인 비터 스위트 심포니가 있습니다. 쓰고 달콤한 교향 곡이란 예. 내용인데 노래만큼이나 노래 제목처럼 비러지 심포니처럼 이 곡에 대해서 이제 또 송사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비러 스위트 심포니 곡 자체가 그 오케스트라 곡을 샘플링한 곡이에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곡이 이제 앤드류 올드엠 오케스트라라는 곳에서 그 롤링스톤즈의 69년도 곡 The Last Times라는 곡을 이제 오케스트라로 바꾼 거예요. 편곡을 바꿔서 했는데 그 곡을 이제 처음에는 The Verve가 아 우리 여기서 네 마디 정도 차용해서 쓰겠다. 코드 이제 노트 네 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비도 지불을 했다고 나와요. 지불을 했는데 이제 이 곡이 히트 전 지구적 히트를 칩니다. 그렇죠. 전 지구적 히트를 치면서 여기서 수익이 워낙 발생하니까 이제 원곡 이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이 롤링스톤즈의 이제 담당자 매니저나 아니면 법률 관계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송을 제기. 너네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샘플을 좀 더 많이 썼네. 난 노트 하나 정도 더 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가 뭐 전화상으로 아 그러면 우리 저작권 앞으로 50대 50 가짜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가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롤링스톤즈가 저작권의 100%를 갖는 걸로 판결이 그렇게 나버립니다. 판결이 그렇게 아 이거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예, 여기 CD에도 보면은 3집도 있어요. 아 3집. 그래서 거기만 되게 작곡가가 길어요. 아예 퍼폼드 바이 The Andrew Oldham Orchestra. 뭐 프로듀스도 하고 뭐 하여튼 리튼 바이 믹 재거 키스 리차드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 딱 곡을 작곡이죠 그러니까. 예, 작곡을 아예 이렇게 작곡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곡 작사 50% 50%씩 가져가니까 작곡에 대해서 롤링스톤즈가 그냥 홀랑 해먹었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는데 분명히 보컬 멜로디는 리처드 애쉬크로프트가 예. 만든 건데 우선 그렇게 해서 노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보컬 멜로디가 단데 그거는 진짜 온전히 이 버브의 창작물이거든요. 그렇죠. 버브의 창작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이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아, 이 리처드 애쉬크로프트도 여러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비아냥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롤링스톤즈의 제일 명곡은 비터스 심포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라이브에서 아예 스트링 샘플을 걷어내버려요. 아마 스트링 샘플을 쓰면은 뭐 거기서도 또 곡 사용료도 나오고 예. 이럴 텐데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곡에서 많은 것들을 걷어내니까 거기에 진정한 노래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끔 이제 리처드 애쉬크로프트의 솔로를 보면은 정말 아무 밴드도 없이 통기타 혼자 하고 목소리로만 하는 라이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박난 명반이 그 시대 97년도 발매했을 때 한국에 못 들어와요. 아쉬운 게 이제 곡 중에 하나가 The Drugs Don't Work라는 예. 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드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발매 금지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의 흐름을 이제 한국에서 한국도 그렇게 문화가 뒤처진 곳은 아니잖아요. 다 뒤에서 뭐 어디서든지 청계산을 서든지 그렇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는 걸 들을 수 있었던 시대인데 이렇게 그냥 바로 음반 금지를 걸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나 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유명해지지 못한 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잘 나갔어요. 그래서 뭐 싱글 차트 뭐 1위, 앨범 차트도 1위, 미국에서도 12위, 뭐 100만 장 넘게 팔고 공연도 뭐 엄청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또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아, 또 해체하던 거? 예, 공연을 하다가 뭐 베이시스트가 무대에서 쓰러지고. 뭐 술이랑 약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뭐 기타리스트가 뭐 왼손이 부러지고 애시크로프트가 목이 아파서 공연이 중지되고 일만 지쳤나 봐요. 되게 한번 뜨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렇죠. 스케줄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타리스트 맥케이브가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상승세를 기세를 이제 끌어내리기가 아까우니까 언론에서는 해체한다고 해체한다고 얘기하는데 새로 이제 기타를 찾아서 계속 공연을 하는데 이 기타 닉 맥케이브가 너무 소리를 잘 써가지고 채울 수가 없지. 예, 공연 때는 한 명이서 다 하거든요. 그 닉 맥케이브는. 근데 다른 기타가 오니까 그 소리를 다 샘플링으로 넣고 막 별걸 다 해서 했는데도 이제 평가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 밴드가 해체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좀 이 기타리스트가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사운드도 정말 대단하고 이 자켓에서 보면은 자켓에서도 사람들이 밴드 멤버가 이제 다 있는데 나머지 멤버는 다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타만 혼자 반대쪽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기타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자켓에서 표현됐을 수도 있겠군요. 예, 뭔가 확실히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이 타이틀곡 비러스윗 심포니라는 게 대박이 쳤던 게 또 그 시대적 상황도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에 와서까지도 유효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아 비러스윗 심포니 얘기를 합니다. 아 쓰고 달콤한 교향곡 그건 인생이라는 건데 아, 우리 돈 몇 푼 벌려다가 아마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가봤던 곳으로 널 끌어내릴게 라고 하면서 이제 후렴이나 마지막에 이제 후렴에서는 또 아 나는 변할 수 있지만 결국 난 내 틀 안에 있어 변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읊조리는 듯한 내용들로 해서 아 결국 우리가 가진 거라고선 그 섹스와 폭력과 멜로디와 침묵 또는 고요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슬픈 이야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거는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자본주의 사회 돈을 버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 거울 보면서 준비하잖아요. 아침이라서 아 막 잠 덜 깬 얼굴로 아 이거 진짜 가기 싫은데 아 정말 재미없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꾸역꾸역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을 다 봤는데 이런 게 여기 다 아직 이 노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97년도 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아 이걸 바꿔야 돼 어쩌야 돼가 아니라 그냥 너무 현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래서 명곡은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넘나드는 예.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글래스톤베리에서 재결성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라이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클로징 곡으로 이 곡을 하기 전에 보컬리스트 리처드 에스크로프트가 멘트를 합니다. 거기서 아 삶은 투쟁이라고 하면서 월요일이 되면 당신들은 다시 이제 직장으로 가서 역 같은 상사 밑에서 일을 하겠지만 우린 돈의 노예가 돼서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신의 가요가 있기를 결국에 비는 것은 이제 자, 기도를 하자 담대하게 삶을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멋있죠? 멋있죠. 말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아, 역시 영혼을 꿰뚫는 예. 노래입니다. 아니 이 곡에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네,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아서 소넷이라는 곡도 있는데 소넷 추천드립니다. 소넷에서 이제 후렴에서 보면은 그 후렴 내용 중에서 Yes, there's love if you want이라고 해서 당신이 원한다면 사랑은 거기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럭키맨이라는 곡도 추천드려요. 럭키맨이라는 곡은 이제 아 원더월이라는 곡 워낙 유명하죠. 예. 오아시스 원더월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럭키맨에서 내용은 아 대체 이놈 인생 대체 얼마나 많은 코너를 돌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배워야 돼 하는데 그래도 나는 행운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집이 대박이 나고 나서 또 해체랍니다. 어쨌든 어쨌든 해체. 아까 이게 어쨌든 또 뭐 앨범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잠깐 뭉쳤다가 프로젝트 성으로 뭉쳤다 해체하고 하나 봐요. 2000년도에는 또 솔로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99년도에 해체를 하고 나서 이제 보컬 리처드 에시크로프트가 원래 곡을 거의 다 썼으니까 리처드 에시크로프트는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나머지 이제 밴드 멤버들도 각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 앨범을 보면은 진짜 버브 3집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이제 가사라든가 멜로디는 유지되는데 이제 예. 확실히 버브와 리처드 에시크로프트 솔로의 차이는 사운드거든요. 기타 사운드. 이 닉 맥케이브가 있냐 없냐. 그렇군요. 저는 이제 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기타리스트라서 닉 맥케이브 편을 드는데 박중건 씨는 닉 맥케이브 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에 솔로랑 할 때를 보면은 그 이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도 같이 들어와서 하시는 분이 있고 기타리스트 소리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예. 아쉽긴 하지만 예, 솔로가 뭐 한 세 개쯤 나오나 봐요. 세 번쯤.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밴드가 딱 뜨면은 거기서 보컬만 쏙 빠져서 보컬이 솔로로 데뷔하면은 그게 더 장사가 잘 되거든요. 뭔가 그렇죠. 더 유명해지고 더 잘 팔리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신하위의 임재범, 뭐 김종서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비디오 킬러 레디오스타니까 뭐 어쨌든 화면에서 워낙 보컬만 예. 잡아주니까 그리고 뭐 박혜경 씨라든지 되게 우리나라는 그런 예를 많다면 이승철 씨 뭐 근데 이상하게 외국에서는 그 밴드 문화가 확실히 더 강한 건지 밴드일 때만큼 이 솔로로 독립하면은 그만한 파워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 리차드 에시크로프트도 그렇고 오아시스의 뭐 노엘 갤러거라든지 뭐 리암도 따로 이제 밴드를 했지만 절대 그 파워가 안 나오는 게 하여튼 뭔가 저는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정말 이때는 좀 안 좋게 깨졌나 봐요. 뭔가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나중에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이제 닉 맥케이브가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 버브 3집이 뭐 정말 나쁜 음악이라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오아시스 옆에 예쁘게 놓을 만한 그런 팝 같은 음악이었다. 그러고 그 베이시스트도 버브는 뭔가 이 발라드 선율과 그런 쪽으로 갔다. 하지만 내가 왔던 곳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기타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뭐 그런 게 밴드 해체 이유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회상을 해도 이게 좋은 얘기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99년도에 이제 해체를 했다가 무려 8년의 공백을 깨고 2007년도에 재결성을 해서 4집을 냅니다. 잠시만 이제 93년도부터 활동해서 2007년이면은 몇 년 활동을 한 거죠? 15년? 98년도니까 1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제 4집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느린 밴드죠. 리처드 에시크로프트도 자기는 마음이 느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집 Force가 나와요. 예. 아주 담백하죠. 네 번째라서 네 번째라고. 다행히 이제 원년 밴드가 원년 멤버가 모여서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너무나 공백이 길었는지 그리 좋은 성과는 내질 못해요. 네, 저도 몇 곡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멜로 버브의 특성이 3집으로 너무 확고해져 버려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삼집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완벽한 멜로디와 그런 사운드인데 좀 약간 댄서블한 비트도 많이 들어간 게 있고 뭔가 추세 그 시류에 영합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자리를 잘 못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Love Is Noise가 네 번째 곡이죠. 그래서 Love Is Noise도 상당히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역시 밴드의 네임 밸류가 있어서 뭐 공연은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그렇죠. 주로 이제 재결성하고 공연 가서 이제 주로 내용들이 이제 3집을 위주로 해서 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4집 간단히 하고 공연은 정말 성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08년에 글래스톤베리의 메인스테이지를 네, 차지를 하고 유튜브에서 버브 검색하면은 글래스톤베리 공연이 풀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보실만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명곡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 멤버들이 만들어낸 예. 그게 아마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곡들을 아마 버브 팬들도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예. 두 번 다시 없을 공연. 그렇죠. 왜 두 번 다시 없을 공연이냐 하면 왜냐면 또 깼거든요. 그렇죠. 2007년도에 결성을 했다가 2008년도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 2009년도에 이제 해체를 또 합니다. 아 이거 해체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완벽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리차드 애쉬크로프트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가요? 아니 또 다른 이때는 멤버들이 애쉬크로프트가 자신의 솔로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재결합을 유도한 뭔가 홍보성 재결합 같다고 더 이상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용됐다 이런 네. 거. 2009년도 이후로는 해체돼서 이제는 리처드 애쉬크로프트는 지금 이제 16년까지 꾸준히 이제 솔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밴드 뭐 기타리스트 닉 맥케이브도 밴드를 만들어서 네, 닉 맥케이브랑 사이먼 존스가 같이 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드러머도 이제 다른 밴드로 하고 예,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진짜 밴드가 오래 가긴 힘든 것 같아요. 원 멤버로 정말 오래 가는 밴드는 대단한 밴드인 것 같아요. 어떤 밴드가 있을까요? 뭐 유투. 유투. 뭐 대단하죠. 그렇죠. 그냥 저는 닉 맥케이브가 너무 좋아서 그냥 편을 들어주고 싶네요. 그렇죠. 지금 해체한 지 벌써 이제 6년, 7년. 예. 네, 뭐 7년이 다 되어 가요. 이맘때쯤 이제 한 5집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5집.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년 만에 5집 나오는. 앨범 하나 드려 보실 만한 것이 있으면 3집 앨범. Urban Hymns. 를 꼭 전곡을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그 커먼. 커먼. 그렇죠. 3집의 마지막 곡인 커먼인데 아 가사가 정말 멋있어요. 무슨 그렇지.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의 자동응답기에다가 내 대답 꿈에서 본 내 대답을 남겼다. 그렇죠. 어,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 친구야? 유한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신도 전화를 안 받는 거지. 그렇죠. 자동답기에 삐 지금 부재 중이니 응답을 네. 남겨주십시오 이런 그리고 거죠. 이제 막 되게 시끄럽고 긴 곡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막 This is a big 삐삐 This is a big 삐삐 Come on 근데 아주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Come on 마지막 네. 곡 좋죠. FU 그런데 그렇죠. 하고 나서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3집에 있는 럭키맨이라는 노래를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해요. 럭키맨 좋죠.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저희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되도록이면은 영상으로 좀 꾸준히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이제 얼마의 빈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좀 꾸준히 보실 수 있을 만한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했던 방송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루트로 퍼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아 팟캐스트로도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가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팟캐스트에는 좀 없는 영상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오프닝도 찍었는데 아마 그게 팟캐스트에서는 아마 좀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밴드 활동하는데 밴드 혹시 홈페이지 같은 건 없나요? 예, 저희 밴드 홈페이지가 주소는 좀 길어요. 제가 좀 장난을 쳐가지고 www.blowyourrainbow.com. Blow your rainbow. 예. BLOW 아, L이구나. YOURRAINBOW.com. 뭐 여기 잘 자막, 영어 하시니까 아마. 네, 자막으로 나갈 텐데 제가 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Rainbow. 너무 어려우시면은 네이버에서 한글로 밴드 영어로 니들 치시면 나옵니다. 아, 그렇게 한 영어로 전화해서 쳐야 되나요? 예, 그냥 영어로 니들 치시면은 막 수도 없이 바늘 공장이 나옵니다. 한글로 그냥 밴드 니들 하면 안 되나요? 안 나옵니다. 아쉽지만 뭐가 아, 많이 아쉽네요. 예. 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아마 뭐 다른 소식, 저희 뭐 사진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노래도 이제 아마 있고 이제 뭐 노래 악보 같은 것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밴드 니들은 활동 재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예, 아마 곧 하려고 곧 노력하고 있어요. Coming soon. 예, 아마 올해에는 앨범을 내려고 노력하고. 예, 박중건 씨는 뭐 없으신가요? 저는 뭐 꾸준히 유유자적과 한량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럭키맨으로 인사드리고 되도록이면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Cause I'm a lucky man. I'm lying, I'm flying, come on now.